여자냐 속모습으로 보면 그런 말은 꺼낼 수 없을걸. 길을 잘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야.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. 잠시나마 쉬어가도 괜찮아 괜찮아. 너의 주변에서 난 돼 라고 하면 그에 반대 되는 것을 그냥 하면 돼. 너는 가던 대로 가는 그 모습이 어울려. 말을 할 때 굳이 떠올려. 하지 않는 순수함이 너의 매력이 돼. 힘들 때도 너의 해맑음엔 장사 없네. 이제는 내게 기대. 울었잖아 그때. 허리춤에 두 손을 수줍게 어울려. 태양이 감출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빛나고 것이 너무나 많아. 힘겨워 했던 만큼 더 돌아봤어도 좋았잖아. 그리 많이 늦은 것은 아니야. 괜찮아 괜찮아. 단체 방법을 몰라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야. 난 벌써 내 마음은 바로 저 위에서 첼로 빛나고 있어. 아무도 몰라도 생각만 해도 쿵쾅거려.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아. 버텨 왔던 시간들이 아깝잖아. 이대로 난 멈추진 않아. 포기는 안 해. 널 봐서 가벼워. 태양이 감출지는 몰라도